푸른밤 종현입니다. 별로 힘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먹는 거? 공상하는 거? 아님 자는 거?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요, 바로 충고라고 합니다. 스스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사람들은 크고 작은 충고들을 제일 쉽게 한다고 하죠. 혹시 오늘 이런 충고 하신 분들 안 계세요? 낮엔 따뜻하니까 가볍게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집 된장찌개가 맛있는데 그거 먹어. 내일 일찍 나가야 된다면서 안 자? 나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결국엔 충고가 되고요, 상대방은 그 충고를 잔소리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작은 관심, 사소한 충고, 따끔한 잔소리, 이 모든 게 필요합니다. 어떤 거라도 달게 받아들일게요. 6월 1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13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에디 브리켈의 Good Times였습니다.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 음악을 들으니까요. 내 오프닝에 충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792님, 충고가 필요하다는 쫑디. 근데 잘하고 있어서 굳이 충고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또 힘을 주셨습니다. 아유, 제가 충고가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2792님도 분명 저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충고가 많이 왔을 것 같은데. 많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많이 들었고요.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독시 클럽 함께하는 날입니다. 푸른밤의 유일한 여자 게스트죠.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가 함께합니다. 고독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노래로 힐링시켜 드릴 거고요. 오늘은 또 어떤 노래로 저를 컬처쇼크에 빠지게 하실지 기대가 되네요. 아, 잠시 후에 만나 뵐 거고요. 홈페이지 게시판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란에 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방송 중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문자 주세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도 참여 가능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음악이 머문 자리들로 돌아올게요. 음악이 머문 자리들.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오늘은 파리의 중심가를 본격적으로 둘러봅니다. 파리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에펠탑을 구경하고 개선문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샹젤리제에서 오 샹젤리제 노래도 흥얼거려 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로 가볼 차례. 지금부터 향할 곳은 바로 노트르담 드 파리.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 안에 들어서니 웅장한 대형 파이프 오르간이 먼저 눈에 띕니다. 아름다운 문양의 스테인 글라스와 13톤이 넘는 엠마뉴엘 종 역시 대성당을 상징하는 장식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19세기 초 파리에서는 도시 계획가들에 의해 노트르담 성당 철거 계획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때 빅토르 위구라는 작가가 직접 나서서 노트르담 대성당의 보존을 위한 장편 소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대성당의 보존에 가장 큰 공헌을 하게 되죠. 이후 뮤지컬과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 만약 이 소설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성당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론 이렇게 위대한 작품은 세상을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곤 합니다. est venu le temps des cathédrales. Le monde est entré dans un nouveau millénaire. L'homme a voulu monter vers les étoiles, écrire son histoire dans le verre ou dans la pierre. Après pierre, jour après jour, de siècle en siècle avec amour, il a vu s'élever les tours qu'il avait bâties de ses mains. Les poètes et les troubadours ont chanté des chansons d'amour qui promettaient tout genre humain de meilleurs lendemains. Il est venu le temps des cathédrales. Le monde est entré dans un nouveau millénaire. L'homme a voulu monter vers les étoiles, écrire son histoire dans le verre ou dans la pierre. Est venu le temps des cathédrales. Le monde est entré dans un nouveau millénaire. L'homme a voulu monter vers les étoiles, écrire son histoire dans le verre ou dans la pierre. Il est foutu le temps des cathédrales. La foule des barbares est aux portes de la ville. Laissez entrer ces païens, ces vandales. La fin de ce monde.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OST죠. 르땅 데 꺄테드랄 듣고 왔습니다. 대성당들의 시대란 뜻인데요. 기승전결이 정말 뚜렷하네요. 전조가 몇 번 되는 거죠?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흥분하는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배정호님, 옛날에 노트르담 파리 뮤지컬 출연진이 내한 공연 와서 본 기억이 있는데 아주 어릴 때 봤는데도 잊혀지지가 않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아직도 제 MP3에 있는데 생각나고 좋네요. 이야, 이 노래 정말 좋네요. 저는 이 뮤지컬을 보진 못했는데요. 라이브 버전이래요. 오늘 들으신 게요, 심지어. 저도 한번 현장에서 이 소름을 느껴보고 싶네요. 최고입니다. 사연 몇 개 보겠습니다. 최성실님, 어머, 언제 DJ가 바뀐 거죠? 네, 이제 열흘째입니다. 최성실님, 안녕하세요. 푸른밤 종현입니다. 진행을 맡게 됐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 뵙게 될 거예요. 자주 찾아주시고요. 내일도 또 찾아와서 저와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0270님, 제가 쫑디에게 감히 충고 하나 할까요? 오늘은 방송 끝나고 일찍 자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요. 라고. 아, 그런가요? 제가 사실요. 감미로운 척 중이에요. 장난이고요. 아니, 어제 방송이 끝나고요. 그 음악 방송이 있어서 사전 녹화를 해야 돼서 준비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2시쯤에 끝나서 5시에 준비를 시작해야 돼서 새벽 5시에 준비를 시작해야 돼서 잠을 좀 못 잤습니다. 제가 많이 티나나요? 많이 피곤해 보이나요? 안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핫바 라고 하나요? 따뜻한 그거 먹다가 지금 살짝 체해서 PD님이 제 열 손가락을 다 따주셨어요. 이야, 제가 푸른밤 제작진분들,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습니다. 손수 손을 다 바늘 구해서 따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요? 좀 힘이 나는 것 같네요. PD님 감사합니다. 3082님, 여기는 눈 내리는 포항이에요. 여자친구와 밤에 삼겹살 먹고 나왔어요. 여자친구가 종현님 목소리 듣고 안 내리고 듣고 있어요. 목소리 너무 좋네요. 내려야 하는데. 포항이 아직 눈 내리는군요. 좋은데. 여자친구와 같이 이렇게 하늘 보면서 계시는 거군요. 좀 더 있어도 되잖아요. 차에서 제 목소리 들으면서 여자친구랑 좀 더 길게 데이트 나누세요. 네. 많은 사연 읽어드렸고요. 저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015B의 이젠 안녕 들을게요. 온유미님, 심근혜님, 이지미님, 이해담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놓기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음악 속에 묻혀 지내온 수많은 나날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아쉬움 됐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래는 이제 Yeah. 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요. ...였습니다. 초보 개발자. 이게 지금 내 현실이다. 온종일 머리 아픈 암호들을 붙잡고 있어도 제대로 된 결과는 안 나온다. 이럴 땐 나 혼자 짝사랑하는 느낌이다. 아무리 프로그램을 향해 답을 달라고 애원해봐도 아는 채도 안 한다. 도도하게 내 명령이 잘못됐다는 말뿐이다. 아직 멀었냐? 상사의 핀잔에 개미만한 목소리로 좀 어렵네요. 대답하곤 괜히 서러워진다. 내 눈앞에 모니터가 정말 여자였다면 내가 다신 연락하나 봐라. 큰 소리를 치고 뒤돌아섰을 거다. 그런데 결국 아쉬워서 다시 찾는 건 또 나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방법을 안 가리고 해봤더니 결과가 나왔다. 뭐가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짜릿하다. 이래서 짝사랑은 중독이라고 하나 보다. 언제 괴로웠냐는 듯 다시 일에 빠지는 걸 보면.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박준식 씨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다프트 펑크의 디지털 러브였습니다. 펑키하네요. 들으면서 어깨가 들썩들썩이었습니다. 네, 초보일을 짝사랑에 비유해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역시 힘들다가도 보람을 느끼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시작하게 되죠.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해냈을 때 그 쾌감, 그 짜릿함은 역시 잊을 수가 없죠. 0140님, 저도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일이 초심자다 보니 많이 힘드네요. 열심히 하다 보면 적응되겠죠? 적응될 겁니다. 그리고 잘 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DJ에 임하고 있어요. 스스로. 너는 금방 잘 적응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편안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나이 씨가 오셨네요. 와, 감사합니다. 일찍 와주시고. 또 푸른밤 가족분들 빨리 만나 뵙고 싶어서 오신 것 같네요. 그러면요, 광고 듣고요. 나인 씨와 함께 고독시 클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웃어라. 세상도 너를 따라 웃을 것이다. 운다면 너는 혼자 울게 될 것이다. 유명한 이 말이 사실은 고독이라는 시의 시작인데요. 이 시간엔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고 싶네요. 들어라. 세상도 너와 함께 즐길 것이다. 잠들지 못한 고독한 여러분들을 위해 디어클라우드의 나인씨가 고른 노래로 함께합니다. 고독시 클럽. 네, 고르고 고른 멋진 음악들 여러분과 함께 즐기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 음악을 정석구 골라주시는 수준 높은 선곡 센스를 가진 분입니다. 디어클라우드의 나인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냥 심심하게 지냈는데. 네네. 종현씨는 이렇게 바빠서 어떡해요? 바쁜 게 좋은 거죠. 그런 거예요? 네. 쫑디가 오늘 두세 시간 잤다 그래서 네네네. 오늘 이 선곡으로 조금 피로가 풀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뭔가 활기차게 또 기운을 얻었으면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고독이란 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그 영화 올드보이에 나왔던 그거잖아요. 맞아요. 네. 최민식 씨가 맞아요. 내레이션 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이잖아요. 진짜로? 웃으세요, 어서. 세상도 함께 웃으세요. 운다면 혼자 울게 될 것이다. 근데요. 이거는 뭐 누군가에게 뭐랄까요. 강인함을 주기 위한 말인 것 같고요. 운다면요. 옆에서 또 위로하고 함께 네. 울어줄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가 있어요. 제가 항상 우시면요. 그러니까. 제가 토닥여드릴게요. 같이 울어드릴 수도 있어요. 자정이 지난 시간에 쫑디와 함께. 네. 나인 씨가 오셔도요. 제가 같이 울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나인 씨는요, 네. 기쁨이나 슬픔은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널리 알리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조용히 혼자서 즐기시는 편인가요? 저는 그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는 편이에요. 징크스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징크스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일본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었어요. 네. 너무 기뻐서 이제 사람들한테 막 우리 일본에서 공연해! 너무 확정된 일이었거든요, 심지어. 그렇죠. 못하게 됐어요. 이런. 그런 식의 징크스들. 갑작스럽게. 네. 이렇게 좋은 일이 딱 확정이 돼서, 야, 얘들아, 나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없던 일이 돼버리는. 그러면은, 얼마나 스스로 힘들까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시 한번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 상처가. 맞아요. 그래서 기쁜 일은 웬만하면 저 혼자 알고 있고. 네네. 슬픈 일도 그렇게 많이 나누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군요. 저는 정말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좋은 일 있어도 얘기 많이 하고요. 안 좋은 일 있으면 더 많이 얘기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저를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자기 얘기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봐. 어머, 지금 작가 누나 완전 공감하는 웃음. 얼굴 빨개지셨어요. 네. 지금 웃다가. 네, 작가 누나가 제일 저랑 카톡 많이 하시거든요. 까똑까똑 제일 많이 하시는데 저랑 이렇게 채팅창에서 얘기하다 보면요. 네. 제가 이만큼 쓰면요. 이 정도의 답장. 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그거의 답장이 어디예요? 아, 뭐 요즘에는 뭐 네. 되게 나누고 싶은 기쁜 일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요즘에는요. 또 SM 더 발라드로 제가 태연 씨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숨소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듀엣곡이잖아요. 네. 또. 아, 듀엣곡을 참. 제가 또 방송에서 할 줄이야. 좀 설레더라고요. 네. 약간 그 듀엣곡 부를 때 네네. 없던 감정도 생기고 이런 거 없어요? 전혀요. 아이고. 그러니까 태연 누나는 아이고라니요. 아이고. 너무 슬프잖아요. 아니 슬프다라기보다 태연 누나는 고독하다. 그런가 봐요. 연습생 때부터 친해서요. 그런 거 있구나. 네. 황정원님. 오늘 지난주 목요일 거 또 다시 들었어요. 나인 언니 추천곡 오늘도 기대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 많은 분들이 나인 씨를 기다렸어요. 아, 저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 다시 듣기 하면서 선곡이 정말 최고여서요. 오늘도 그래서, 예, 좀 긴장하고 왔는데 괜찮았으면 좋겠다. 재생 목록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와, 진짜요? 저번 주 추천곡들이요. 알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일렉트로닉이라는 주제로 네. 우리가 클럽 음악처럼 이렇게 좀 신나는 거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샤이니 노래도 추천해 주셨어요. 아 진짜 너무 신나잖아요. 많은 분들이 푸른 밤이 클럽 같다. 아니 이럴 수가 막 이렇게 많이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네 문수미님 나인 씨 덕에 클랜체크라는 밴드를 알게 돼서 일주일이 너무 활기찼어요. 아, 이번엔 무엇이 나올지 기대돼요. 저번 주에 소개해 주셨죠. 맞습니다. 저도 진짜 계속 들었어요. 진짜 클랜체크 아 너무 좋습니다. 기대되는데 오늘 이번 주도요. 오늘의 주제 궁금한데. 일단 하룻밤 자고 나면 뭐 심지어 지금 자정이 지났으니까 오늘이 2월 14일이잖아요. 얘기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얘기하려고. 난 오늘이 내 인생에서 그대로 지워졌으면 좋겠었어. 아니 근데 왜요? 왜?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아 많이 받죠. 팬분들이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챙겨주시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글쎄요.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받았으면 주고 싶은데 그냥 드리면 되죠. 화이트데이 저에게는요 그죠. 그냥 금요일이에요. 푸른 밤 그냥 금요일이다. 그냥 금요일 불금도 아니고요 그냥 금요일입니다. 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2014년 2월 14일은 정월 대보름이래요. 그렇죠.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정월 대보름이고요. 가족들과 함께 지내자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던데 뭐 이렇게 까먹고 그래 호두 같은 거 까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화나는 걸 스트레스 빡 푸는 거죠. 호두를 손으로 빡 해갖고 그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요. 네.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발렌타인데이요. 아, 어떤 노래를 고르셨을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그죠. 아주 궁금하죠. 네. 너무 궁금한데요. 첫 번째 노래. 장난이고요. 첫 번째 노래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노래를 듣고 나서 그러면 쭉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네. 어떤 노래죠? 더 1975라는 그 밴드의 노래를 가져왔어요. 네네. 저는 그냥 편하게 1975라고 그냥 하고 있는데 1975 저도 그쵸?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1975의 초콜릿이라는 곡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냥 돌직구네요. 초콜릿 그렇죠. 우선 그럼 이 노래 듣고 와서 나인씨가 들려주는 자세한 음악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더 1975의 초콜릿 듣고 올게요. 1975의 초콜릿 듣고 오셨고요. 네.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그렇죠. 고득시 클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노래 어땠나요? 아니, 너무 달콤한데요? 그래요? 보컬에 뭔가 흥겨운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면서 사실 가사를 제가 듣고 뭐 이해한 건 아닌데요.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요. 음악 안에서는 뭔가 설렘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저도 이 노래 들으면 괜히 이렇게 좀 뭐랄까 뜬다고 해야 되나 기분이? 기분이 붕붕 등붕 뜨는 기분이 드네요. 걷다가도 이 노래 들으면 괜히 더 빨리 걷고 막 그 투스텝으로 투스텝 원투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가는군요. 근데 이런 음악들 들으면 네. 아, 초콜릿 되게 뭐랄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초콜릿을 주러 가거나 아니면 사랑 고백을 하러 가거나 그런 감정이 느껴져요 저는. 아, 쫑디가 빨리 그랬으면 좋겠네요. 초콜릿을, 그럴 날이 초콜릿을 들고요. 그러니까 노래 나가는 동안 제가 너무 한탄했죠. 신세 한탄 너무 그러니까, 심했나요? 되게 슬펐어요. 진짜 오늘이야말로 네. 고독시 클럽이었어요. 정말. 네, 정지혜님. 노래가 너무 달아요. 오늘도 선곡 최고. 정말 아이고, 초콜릿 고맙습니다. 선물하고 싶어지는 노래네요. 정말로 초콜릿. 아, 아까 노래 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네. 사실 초콜릿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그쵸? 저는요 초콜릿을 사탕보다 더 좋아해요. 대부분 여자들이 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럼요. 한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 때 여성분이 남자분들에게 주고 그쵸? 화이트데이 때 사탕을 드리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여자들이. 근데 나는 사탕을 주기 싫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센스가 있으시네요. 사탕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초콜릿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특이하게 나는 왜 한 번도 못 줘봤지? 줘본 적이 없어. 받기만 했구나. 아니, 그게 아니야. 받는 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좀 그런 남자. 아니, 지인들한테 네. 이렇게 뭐랄까 나눴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팬분들한테는 받아본 적이 있는데 네. 그리고 팬분들한테 저희가 사탕 드리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런 적은 있는데 뭔가 지인분들에게 야 발렌타인데이래 이거 먹어라 이런 식으로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몇 번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쉽다. 아쉽네요. 내가 지금 25살인데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게. 근데 저는 네. 그 25살 때쯤부터 발렌타인데이를 그 쌩 깠어요. 아, 그랬군요. 아, 네, 전문, 확실하게. 굉장히 전문 용어잖아요. 그래요. 모른 척하고. 모른 척해서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렇죠. 벽을 쳤다. 화이트데이도 아, 무슨 사탕 나 별로 안 좋아해. 이러면서 그냥 모른 스스로를 척하고. 위로하고. 그렇죠. 고독합니다. 고독시 클럽입니다. 네, 9542님. 쫑디 너무 외로워 말아요. 젊을 때 일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제가 며칠째 야. 이 말을 계속하고 있죠. 네, 저는 사서 고생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1975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975. 네, 이 친구들을 너무 저희가 대면대면 했네요. 이 친구들의 달콤한 음악 네. 듣고 왔는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 매력에 푹 빠져 계실 것 같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지난 그 2013년에 굉장히 핫한 밴드로 네. 영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유명하대요. 네네네. 뭐 핫한 클럽에서 가면은 이 1975의 노래가 뭐 끊이지 않고 나온다. 그렇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왜 작년 한 해 우리나라의 아이돌 중에서는 엑소라는 네. 굉장히 좀 걸출한 신인 아이돌 밴드가 나왔었잖아요. 멋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영국에서는 아마도 이 1975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영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UK 차트 1위를 예, 정규 앨범 데뷔한 정규 앨범으로 1위를 예, 기록했다고 차지했군요.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웬만큼 영국 애들이 꽤 좋아하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 멈출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러면 좀 찾아봐요. 어떻게 생겼나. 비주얼을 또. 어떤 얼굴일까? 네네네. 이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냥 찾아봤는데 세상에 너무 세상에나 너무 비주얼이 이럴 수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이고. 근데 데뷔 그 엑소 이야기를 해서 네네. 이 친구들도 어린가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20대예요. 이 더 1975 친구들도 그렇죠. 아우.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선곡을 할 때 네. 발렌타인데이에 어울리는 남자, 멋진 남자. 아.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초콜릿을 주고 싶은 남자들을 그렇죠. 한번 찾아보셨군요. 그래서 맞습니다. 20대에서는 이 친구들이 자녀 거군요. 예, 20대 대표로. 네. 물론 개인의 취향이지만요. 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언밸런스한 헤어컷에 네. 그 라이더 자켓 그리고 좀 목이 늘어난 티셔츠. 이야.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락커의 느낌도 있고 그렇죠. 상처받은 영혼의 뭐 분위기가 풍기는 여성분이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노래들도 대부분 이제 사랑 노래가 네. 많고요. 가사도 좀 그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기에 되게 달달한 이런 내용이 많아서. 당연히 이 친구들이. 20대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음악이어서 오늘 골라봤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결성한 지 11년이나 됐다고 하네요. 어렸을 때 만나서 결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드러머인 친구가 지금은 보컬이라고 해요. 그 보컬리스트가 나가면서 네. 자기가 보컬을 하겠다고.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친구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드러머를 따로 구해서. 그렇죠. 보컬이 사실 많은 뭐랄까요.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긴 하죠. 밴드의 꽃이죠. 밴드의 꽃을 드러머가 꽤 거머쥐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보컬 기타에는 매튜 힐리. 네. 그리고 기타에는 아담 한. 네. 근데 이름과는 좀 다르게 헌칠하고요. 아담 한. 이름이. 아담 한. 아담 한 친구인데. 하지만 헌칠한 친구. 그렇습니다. 리드 기타. 그리고 베이스의 로스 맥도널드, 드럼의 조지 데니얼 해서 4명이 이 밴드의 멤버이고요. 저는 영국, 사람 이름이. 네. 되게 뭐랄까요? 마음에 들어요? 뭐 고저스한 느낌이요. 골저스한. 그래? 그렇다면은 네. 아담 한도 괜찮아요? 아담 하고 띄어야 돼요. 아담 띄어쓰기 써야 돼요. 아담 한. 뭔가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영국 사람들의 이름은. 좋은데요. 이름도 너무 좋은데요. 네, 그렇죠. 왠지 좀 로열한 기분이 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데뷔곡이 뭐죠? 데뷔곡이 이 방금 드셨던 초콜릿이라는 곡이었어요. 이 곡으로 데뷔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EP도 몇 장, 4장 정도 나왔었는데 네네네. 그러고 나서 정규 앨범으로 뭔가 짠 하고 혜성같이 등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역시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만큼 또 스타밴드들과 인연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 지난 한 해 동안 롤링스톤즈랑 뮤즈의 네네. 오프닝 밴드로 활약을 했대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뮤즈를 물레동 뮤즈라고 한대요. 내 안에 하도 자주 해서 네, 맞아요. 물레동에 사는 것 같다면서 물레동에서. 근데 올해 만약에 뮤즈가 내한을 한다면 이 친구들도 같이 오지 않을까?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 락 페스티벌에 왔으면 좋겠어서 또 가서 즐기시겠네요. 펜스 잡아야죠. 이야 좋습니다. 그럼 작가 누나가 써주셨는데요. 네. 보컬 매튜 할리가 1989년생이고요 두 분 다 배우여서 헌칠하네. 너무 잘생겼죠. 그럼 조현 씨보다 지금 한 살 더 많은 건가? 89년생이면 좀 더 한 살 많고요. 그러니까. 저는 90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나보다 한 살 많네요. 형이다, 형. 매튜 형. 근데 또 보면 또 형 같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또. 되게 애기 같아요. 그 또 매력이겠다. 매력이 또 있다. 되게 라이더 자켓에 좀 남성적인 패션에 얼굴은 애기고. 그러니까. 사진을 막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되게 매력있네요. 그죠? 뭐, 좀 모델 느낌이에요. 약간 모델 같은 느낌과 표정, 그리고 라이브가 참 기대가 되네요. 어이구, 잘생긴 남자가 노래를 잘할 때 그 시너지는 엄청나거든요. 오늘 발렌타인데이라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아니, 해주세요. 아, 근데 사실 남자들이, 남자들이 노래 잘하면 진짜 멋있다고. 그러니까요. 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아니, 저한테 더 잘하라고. 남자들이 노래 잘하면 되게 멋있으니까, 너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종현 씨 그 라이브 할 때 보면은, 그 목에 약간 이렇게 핏대 쓰는 거. 네네네. 그거 굉장히 여성분들이 좋아하거든요. 핏대 서는 거요? 아, 네. 난 근데 막 그렇게 열창하는 노래를, 사실은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막 이렇게 핏대 세우는 노래 많이 안 좋아해요. 아, 감미로운 거 좋아해요. 조용하고 감미롭고, 막 간질거리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저는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달콤한 사람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초콜릿보다 달콤한 쫑지와 함께하는 푸른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초콜릿 듣고 왔고요. 좋은 얘기도 나눴는데 나인 씨가 발렌타인데이를 주제로 고른 두 번째 노래 궁금해지는데요. 그 20대 1975가 있다면은 우리나라 밴드는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30대의 검정치만 어떨까 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매력적이죠. 그죠. 2008년에 데뀌 앨범 201을 데뷔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당시에 뉴욕에서 모든 악기까지도 다 녹음을 해서 데뷔를 한 앨범이었거든요. 야, 뭐 이런 검정치마의 음악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이 노래 듣고 2부 마치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광고 먼저 듣고요.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 듣고 오겠습니다. 전부터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우리 속을 홀로 떠돌며 많이 외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태양과 달이 겹치게 될 때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늘에서 비만 내렸어. 뼛속까지 다 젖었어. 얼마 있다 비가 그쳤어. 대신 눈이 내리더니 영어서도 볼 수 없던 눈보라가 그때 너는 내가 처음 봤던 눈동자야. 나 지금 거리들이 거울처럼 반짝여도 네가 건네주는 커피 위에 살얼음이 떠도 oh, oh. 우리 둘은 얼어붙지 않을 거야. 바닷속에 모래까지 녹을 거야.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얼어붙은 아스팔트 도시 위로 숨이 막힐 것 같이 차가웠던 공기 속에 너의 체온이 내게 스며들어오고 있어. 우리 둘은 얼어붙지 않을 거야. 바닷속에 모래까지 녹을 거야.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얼어붙은 아스팔트 도시 위로 너와 나의 세대가 마지막이면 어떡해. 또 다른 빙하기가 찾아오면은 어떡해. 긴 세월에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랑은 없겠지만 그 사랑을 기다려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긴 세월에 사랑은 없겠지만 그 사랑을 기다려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푸른 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아, 좋은 음악들 고독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나인 씨 함께 하고 있는데요. 고독시 클럽. 이야, 네. 또 좋은 노래를 추천해 주셔서 폭발적입니다. 반응이 많은 분들이 임정민님, 와 검정치마. 제가 정말 사랑하는 밴드예요. 안티프리즈는 눈 오는 날 라디오에서 들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요. 빨리 3집 나와서 공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근데 눈이 올 때 이 노래가 나오면 지금 눈 오나요? 안 오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는 눈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눈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근데 설득력이 있어. 전 세계 지구상은요, 눈이 오든지 안 오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럼 오늘은 그럼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만 남았네요. 그런데요. 이 전설을 누가 만들었을까? 임정민님. 자작 전설 아니에요? 자작이네, 자작이야.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납니다. 이동희님, 헉, 검정 치마라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국내 밴드예요. 전곡이 다 명곡. 쫑디도 한번 앨범 꼭 다 들어보세요. 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네. 버벌진트와 함께한 노래죠. 그쵸. 좋아보여? 그 노래 들으면서, 야, 목소리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발음이 좀 특이하잖아요. 좋아보여. 잘이네, 봐. 헤어스타일 바꾸네. 네. 야, 센스. 네, 이렇게. 리버브 센스. 감사합니다. 근데, 더 이분의 뭔가 보이스가 네. 되게 뭐랄까요? 이국적으로 느껴져요, 저는. 그쵸. 그 어린 시절에 이민을 가서 대학교까지 그렇군요. 다녀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정말 이렇게 좀 뭐랄까, 한국말 발음이 네네. 한국말 같지 않은. 또 그 매력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검정 치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럴까요? 네. 검정 치마는 1인조 밴드예요. 원맨 밴드. 네네. 그래서 검정 치마 조유힐이라는 한 남자가 만든 네. 밴드입니다. 그렇군요. 검정 치마란 말 자체가 좀 특이한데. 독특해요. 그죠? 블랙 스커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휴일 씨가 원래 살던 미국에서 생각하게 네. 블랙 스커트를 직역한 느낌으로 검정 치마를 만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이 너무 뭐랄까요? 뉘앙스가 좋아요. 그죠? 검정색 치마, 검정 치마. 키치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네. 남성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치마. 뭔가 이중적인 매력도 느껴지고요. 그러네요. 네, 목소리에서는 남성 보컬인데 멤버들이 여성분이 맞나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원맨 밴드고 그렇습니다. 이중성이 많은 그런 뭐랄까 반전이 있는 팀이네요. 그러네요. 뉴욕에서 결성됐다고 하는데 2010년에는 또 제7회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모던락 음반상을 수상을 했대요. 이야. 그래서 뭐 혹시. 평론가들에게도 사랑받는 네.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죠. 언제 데뷔했죠? 2008년에 데뷔를 했고요. 네. 지금 들으신 안티프리즈도 역시 2008년에 데뷔한 음반에 실려있는 곡인데요. 그렇군요. 저는 이 노래 그 부분이 좋아요. 그 우리들은 얼어붙지 않을 거야. 바닷속에 모래까지 녹일 거야. 이야. 거기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래요. 네. 이런 남자. 낭만적이네요. 초콜릿 정말 주고 싶죠. 이런 남자. 네. 주고 싶습니다. 저도 주고 싶네요. 저도요. 근데 예, 예. 바닷속 모래까지 녹인다. 라는 이 표현이 쉽게 생각하면 모래는 돌인데 어떻게 녹여? 어떻게 녹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뜨겁고 그렇지. 또 불가능을 그렇습니다. 가능하게 만들 거야. 이런 표현이 아닐까? 그렇죠. 지구를 마그마로 그냥 만들겠다는 이 사랑. 휴일 씨, 조휴일 씨. 이름도 휴일이에요. 널 위해선 언제든지 휠 수 있을 것 같아. 달콤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30대 그 너무 좋은 아티스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음악을 선곡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30대 아티스트 한 사람을 더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요? 네. 좋죠. 너무너무 좋죠. 누가 또 있을까요? 아, 이분, 전 이분이 진짜 발렌타인데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누구죠? 왜 이름부터 궁금해? 누굴까요? 이름이 누굴까요? 성시경 씨. 성시경 씨. 네, 성시경 선배님 준비했는데요. 성발라. 그렇죠. 우리 성발라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헌칠한 키에. 맞아요. 너무 다정할 것 같은 눈빛. 그리고 목소리, 보이스톤이 너무 달콤하고. 맞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다 모이면은 성시경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안경. 안경을 쓴 지적인 이미지. 그렇죠. 그리고 가끔은 시크하면서 네. 가끔은 또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요즘에는 야한 농담도 그렇게 잘 이럴 하시더라고요. 이럴 수가. 다 가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근사한 남자가 아닐까. 맞아요. 키도 크시고요. 손도 크시고요. 네. 키가 되게 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발라드 이 시대 요즘에 정말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많은 발라드들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성시경 씨가 부르면 감성적으로 감성이 뭔가 좀 진짜 같은 거? 어, 맞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뭔가 속삭여주는 기분이 들죠. 네, 전 그럼... 남자한테도 이런 기분이 드는데. 어, 진짜로? 여성분들은 얼마나 또 설레겠습니까? 어, 그럼요. 갑자기 막 오빠란 말 나오는 거죠. 오빠 많이 아팠나 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성시경 씨가 빨리 쾌차하시길 네. 바라고요. 네. 성시경 씨의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오늘 준비한 곡은 7집 처음이라는 앨범의 수록곡인 태양계라는 노래 준비했어요. 어, 태양계. 이름이 심상치 않은데 그쵸. 자세한 이야기는 노래 듣고 와서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성시경의 태양계 듣고 올게요. 나의 사랑이 멀어지네 어제는 사라지네 태양을 따라 도는 저 별들처럼 난 돌고 돌고 돌고 그대를 향한 이 어리석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머물지 못하는 내 두 눈에 고인 성시경의 태양계 들으셨습니다. 오, 이거 가사 너무 좋네요. 그쵸. 저 심지어 따라 적었어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요. 어느 부분? 지구를 따라 도는 저 달 속에 비친 너의 얼굴. 이게 너무 좋아하고 생각이 난 사람이 있으면 네. 밤하늘을 봐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책을 펴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런 표현이잖아요. 뭘 좀 아나 봐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사랑을 좀 아나 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아른아른 거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또 표현한 것 같은데 야. 그래서 왜 그 네. 수많은 발라드들에서 나오는 사랑해란 말이 네. 이 노래에서는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네. 진짜 같다. 네. 가사가 진짜처럼 와닿는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랬어요.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성시경 씨 왜 인기 있는지 부럽다. 진짜. 아,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다. 나 여자들한테. 그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인기 많을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여자들은 대부분 목소리 네. 좋은 남자한테 좀 끌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청각이 좀 더 예민한가요? 그래서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심지어 저는 네.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면 왠지 따뜻할 것 같고 다정할 것 같아서 어떤 목소리 좋아하세요? 성시경 씨가 있고요. 또 김동률 씨도 목소리 좋으시잖아요. 김동률 씨도 정말 제가 좋아하죠. 그렇군요. 그 얘기해서 뭐 하나요? 아, 얘기하는 거죠, 뭐. 그죠? 그냥 네. 우리 얘기하자고요. 메시지가 많이 와 있는데, 우리 한번 그 얘기는 해보죠, 뭐. 네, 전세영님. 네. 여자들 생각은 다 같나요? 나인 언니가 말하기 전에 성시경 씨 예상하고 있었는데, 역시 성발라. 그러니까. 통했네요. 여자들은요. 그리고 지금 대세잖아요. 대세요. 시경이 형은, 시경 씨는 지금 대세입니다. 그렇습니다. 0728님. 이 노래 정말 좋은데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아쉬운 곡이었어요. 푸른 밤에서 듣게 되다니. 아, 맞습니다. 야, 역시. 저도 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소개를 했어요. 그 성시경 씨의 많은 발라드들 정말 히트한 네. 곡도 진짜 많은데 네, 그렇죠. 이 곡을 특별히 더 좋아하거든요. 이 곡이 사실은 그 서른즈음의 작곡가이시기도 네. 한 그 강승원 음악 감독님의 네. 이 선물해 주신 곡이래요. 그렇군요. 태양계라는 곡이었는데 이상하게 진짜 너무 뭐랄까 많지 않아요. 악기도 오케스트라랑 피아노 네. 이렇게만 구성이 돼 있는데도 그냥 막 너무 마음이 막 짠한 게 뭔가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감성이 뭔가 촉촉해지는 네.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음악을 또 추천해 주셨어요, 나인 씨. 감사해요. 아닙니다. 성시경 씨 부럽습니다. 좋은 목소리. 오늘 근데 너무 고독한 거 아니야, 진짜? 네. 발렌타인데이를 맞고 몇 배로 고독해진 종영과 만나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 고독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종이장 소리만 나네요. 네, 너무 좋고요. 태양계 이 노래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아까 감독님 작품 이야기도 했는데 네. 이 곡의 영어 제목이 I love you, love you, and I love you 라고 하네요. 그렇구나. 네. 왜 그 태양계라는 말이 영어 제목으로 직역하면은 더 솔라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해질 뻔 했다가 성시경이 부릅니다. 더 솔라 시스템.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 뭔가 댄스곡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네, 뭔가 우주적인 사운드가 함께 해줄 것 같은데. 그래서 I love you 이 말이 반복 사랑이라는 말이 가요에 참 많이 나오는데 네. 이 뭐랄까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성시경 씨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요? 들어도 질리지 않고 색다른 느낌의 표현인 것 같아요. 역시 말에는 여러 가지 감성이 숨어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죠. 이 곡에 대해서 유희열 씨가 네. 추천사가 있었는데요. 네. 감성에 빠져 죽고 싶은 날 듣길 바란다 라고 하셨답니다. 빠져 죽고 싶은 날. 제가 지금 죽고 싶습니다. 0305님 쫑디 앞으로도 소처럼 일해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래주시는 것처럼 정말 가차 없다. 네, 가차 없이 일하라고. 네. 네, 전 소처럼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언제나 여기 있을 거고요. 내일도 있을 거고요. 어제도 있었어요. 네. 이제 알았는데 네네. 그 많이 아이돌이 부럽지 않은 아니요. 순간입니다. 네, 어쩜 이렇게 소처럼 일해라. 아유, 오빠 소처럼 일하세요. 그냥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뭐 저에게는 뭐 많은 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가족분들도 있고요. 네, 20대, 30대 두 분 추천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네 번째 그렇죠. 노래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40대에 이 남자가 있으니까 저는 40대 살만하겠구나. 40대가 돼도 내가 저런 남자가 있다면 괜찮아. 뭐라고 하죠? 이런 멋있는 멋있는 장년층? 중장년층이라고 중장년층. 하면? 40대를 중장년층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남자의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뭐랄까 책임감과 그리고 다정함, 아버지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요. 거기 앉아서 그렇죠. 또 남자의 모습도 보여줄 그렇죠. 수 있는 나이대가 그냥 젠틀맨 정도로 하죠. 그런 나이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40대 네. 누굴까요? 마이클 부블레를 골라봤어요. 아, 마이클 부블레. 네, 저는 제 이상형이에요, 사실 마이클 부블레는. 그래요? 너무 멋있어요. 역시 발렌타인데이가 되니까 나인 씨의 음악관 그러니까. 또 계속 남성관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자 얘기도 듣고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감정이입이 돼서 네. 음악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 노래, 네. 노래 한번, 노래는 무슨 노래죠? 마이크 부블레. 이 노래는 두 번째 정규 앨범 It's Time이라는 앨범의 수록곡인 네. Feeling Good. Feeling Good. Feeling Good인데요. 네. 이건 좀 그 편곡을 007 시리즈 같은 느낌으로 편곡을 했더라고요. 긴장감 넘치는. 네.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스케일이 크구나. 장엄하구나. 그렇군요. 이런 기분이 드실 겁니다. 명슬비 님이 꽃중년으로 해요. 그래. 꽃중년 괜찮다. 꽃중년 괜찮네요. 네. 그러면 이 노래 듣고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볼게요. 네. 마이클 부블레의 Feeling Good 듣고 오겠습니다. Birds flying high, you know how I feel. Sun in the sky, you know how I feel. Breeze drifting on by, you know how I feel.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for me. And I'm feeling good. I'm feeling good. Fish in the sea, you know how I feel. River running free, you know how I feel. Blossom on a tree, you know how I feel.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for me. And I'm feeling good. Dragonfly out in the sun, you know what I mean, don't you know? Butterflies all having fun, you know what I mean. Sleep in peace when day is done, that's what I mean. And this old world is a new world and a bold world for me. Sands of the pine, you know how I feel. Oh, freedom is mine, and I know how I feel.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It's a new dawn. I'm so good. Michael Bublé, Feeling Good 듣고 오셨습니다. 아. 박수 칠게요. 나인씨 선곡, 와, 감탄합니다. 어, 멋지죠. 최고네요. 김다영님, 헉, 목소리가 여린 듯 하면서 저음 내려가는데 남성미 터지네요. 그렇죠. 최고예요. 와, 너무 매력적인데요? 남성미. 아니, 네. 남성미란 말 좋아요. 남성미. 아, 그렇게 취한 고백을 여기서 또 해주시네요. 그렇죠. 남성미라는 말이, 어, 뭔가 좀, 가녀린 듯 하면서, 뭔가 섬세한 듯 하면서 거친 느낌이 들어서, 또 좋은 단어인 것 같네요. 네. 9712님, 노래들이 전부 감성을 제대로 자극하네요. 이래서 선곡하면 나인씨 하는군요. 진짜 어떡해요, 나인씨. 선곡 고맙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뺏기면 안 되는데. 계속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선곡으로요. 네, 이하늘님, 왠지 김연아 선수가 피겨 갈라쇼에서 선곡할 것 같은 노래네요. 아, 멋진데요? 스케일이 웅장하다 보니까 그런 뭔가 멋진 또 피겨와 함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그럴 수 있겠다. 올림픽 중이어서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Let It Go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나도요. 그죠? 그러니까 Let It Go 부르셔도 정말 잘 부르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너무 좋잖아요, 김연아 씨는. 맞아요. 그리고 얼음이랑 너무 또 가깝잖아요. 맞아요. 피겨라는 종목 자체가 얼음과 탈싹 붙어 있는. 우리나라의 엘사라고 하더라고요. 엘사? 많은 분들이. 네, 플링고 듣고 왔고요. 네. 마이클 부블레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소개해 주세요. 75년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40. 딱 40이고요. 2003년에 데뷔를 했는데요. 네. 그때 그 힙합이 굉장히 주류였어요. 네. 미국에서도 비욘세, 네. 제이지 굉장히 걸출한 힙합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올 때였는데 그렇죠. 웬 20대 청년이 네. 그 20, 30년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했을 법한 음악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쟤 뭐야, 너무 늙은이 같아. 그런데 이게 통한 거죠. 음악적 감성은 되게 뭐랄까 올드스쿨. 그렇죠. 좀 굉장히 옛날. 레트로한 음악을. 그래서 빅밴드 스윙을 주로 구사를 하는 그런 음악들이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할머니, 우리 엄마, 네. 뭐 아니면 심지어 이런 저 같은 남성미를 좋아하는 여자들에게도 네네.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당시에는 오히려 마이클 부블레가 이렇게 등장한 게 파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주류가 힙합이다 보니까 더 많이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장윤정 씨가 처음으로 트로트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느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정도의 뭔가 파급력이었군요. 그렇죠. 근데 또 요즘에는요. 레트로한 뭐 스윙 밴드의 사운드가 요즘에 또 많이 유행 중이니까요. 네, 뭐 에이미 와인하우스도 그렇죠. 그렇고. 너무 좋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지금 들어도 감동을 많이 받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마이클 부블레가 가수가 된 계기가 되게 특이하다고 들었는데요. 뭔가요? 이게 마이클 부블레는 무명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각종 무대에 섰다고 합니다. 근데 캐나다 예전 총리 파티에서 그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반한 자기 캐나다 총리가요. 네. 자기 딸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러면서 셀린 디온, 휘트니 휴스턴의 프로듀서였던 데이비 포스터를 만나서 데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역시 뭐랄까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어부의 아들이었다는 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어부의 아들. 네. 그 캐나다 사람이거든요. 네. 원래 마이크 부블레는. 사실 저스틴 비버도 캐나다 사람으로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캐나다에서 어부의 아들이었던 남자가 네. 아메리카, 미국에 와서 네. 꿈을 이뤘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으로 굉장히 유명한 남자이기도 그렇군요. 해요. 그렇군요. 네. 바다와 또 노래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다는 또 고독한 느낌이 있고요. 그 바닷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이 남자의 매력은 제가 느낄 때는 그 뭐랄까 진부한 데에 있는 것 같아요. 클리셰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냥 검은색 수트에 보타이를 메고 네네. 스탠드 마이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뭐 옛날에 프랭크 시나트라나 뭐 딘 마틴 아니면 뭐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느낌 그렇죠. 있잖아요. 네. 나 남자야. 근데 남잔데 너무 로맨틱한 발라드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네, 와인하고 장미꽃을 좋아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취향 저격이라고 하죠. 저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크 부블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이 노래 너무 좋아서 저의 재생 목록에 또 들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거 왠지 마티니 마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노래 들으면서? 뭔가 한 손으로 천천히 이렇게 잔을 돌리면서 그렇죠. 뭔가 이 음악을,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사람이 감성적으로 변하면서 뭔가 내가 있는 장소를 망각할 때가 있잖아요. 장소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음악은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어울리네요. 그런 곳에서 또 만나면 정말 좋은 음악인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부블레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마지막 추천곡은 무엇이죠? 마지막이라서 너무 아쉽네요. 저도요. 너무 아쉽다. 시간이. 네. 이제 50대 남자가 남았는데요. 그렇네요. 전 이분 노래는 당연히 틀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발렌타인 데이 하면 이 노래를 꼭 들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 노래를 골라봤는데요. 네. 챗 베이커라는 트럼페터죠. 재즈 트럼페터의 네. My Funny Valentine을 준비해봤습니다. My Funny Valentine. 노래 제목에 이미 발렌타인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요. 곡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일단은 챗 베이커를 좀 소개를 해볼게요. 네네. 이분은 재즈계의 제임스 딘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 잘생기셨어요. 진짜 잘생기셨어요. 궁금한데요, 얼굴이? 왜 그 굉장히 딱 붙는 하얀색 반팔 티에 네. 그 포마드 기름을 바른 머리. 약간 그런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그럼 딱 제임스 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임스 딘보다 약간 더 키가 크고요. 네. 그리고 좀 더 각진 얼굴을 가지고 있는 트럼페터입니다. 남성의 남성미가 있는. 그렇죠. 네. 근데 원래는 트럼펫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노래도 하게 됐어요. 네. 노래하는 모습이 굉장히 퇴폐적이고 한편으로는 좀 유혹적인 느낌이 있어요.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 단어. 퇴폐적. 그렇죠. 그 단어가 나왔어요. 퇴폐적인 50대. 되게 섹시해요, 진짜로.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재즈 하면 좀 어렵잖아요. 아, 재즈 너무 좀 네, 많이 복잡한 아는 사람들만 느낌이. 들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다가가기에 와인도 우리가 잘 모르면 뭐 연도도 뭐가 많고 막 종류도 맞아요, 너무 많고 맞아요. 맛은 다 똑같은데. 그렇죠. 근데 재즈도 좀 전 그런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네. 그랬는데 이 챗 베이커의 My Funny Valentine 듣고 재즈도 괜찮구나. 이렇게 또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쉬울 수도 있구나. 어떤 선입견을 버리게 된 계기가 된 곡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노래는 맷 데이먼이랑 주드로가 나왔던 리플리란 영화에서 네. 잠깐 나오기도 해요. 그 맷 데이먼이 마이 퍼니 발렌타인을 부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영화에서. 그렇군요. 네, 굉장히 유명한 곡으로도 사용이 됐었죠. 제목이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My Funny Valentine. 오늘의 주제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고르신 거죠, 사실? 그럼요. 너무 좋다. My Funny Valentine. 저는 즐겁지 않지만요. 저희 발렌타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요. 네, 즐겁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됐으니까 즐겁게 끝내도록 해야겠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좀 마음을 다시 이렇게 다잡아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누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네. 정월 대보름이란 거 잊지 마시고요. 맞아요, 맞아요. 호두 좀 갖다 주세요. 망치랑요, 호두랑 땅콩 같은 걸 좀 까먹으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참. 제가 오늘 눈치가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네네네. 큰 초콜릿 하나 가지고 올 거를. 아니에요, 그게 더 뭔가 좀 슬플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인 시간이 오늘 두 번째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의상 가져온 거잖아. 그러면. 근데 되게 오늘 두 번째 봤는데 저 되게 편해졌어요. 나인 씨. 제가요? 네.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주셔서 그런가 좀 이렇게 많이 제가 궁금한 점을 더 많이 물어보게 되고 또 이 음악은 왜 좋아요?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음악 얘기를 해서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가? 느낄 때. 어차피 둘 다 공통점은 음악을 좋아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근데 원래 저를 편애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되게 불편해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아닌데, 나인 씨 되게 말씀도 잘해주시고. 아유, 좋은 고맙습니다. 것 네, 근데 시간이요?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네, 얼른 가야겠네요. 김주영 님이, 쫑디, 나인 언니 꼭 사수하세요. 선곡 너무너무 좋아요. 함께 푸른 밤 17년 하시는 걸로. 그래요, 이 모든 분들이 지금 느끼시는 일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나인 씨가 지금 많은 분들이 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 주와 이번 주에 선곡 라디오에서 사실 선곡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많은 프로에서 나인 씨를 눈독 들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이 나가면서 저는 정말 좀 불안함을 느꼈어요. 아유, 뭐 불안할 것까지는 없고요. 종신 계약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오시면 사인하시라고 지금 작가님과. 지장도 괜찮으니까요. 나가셔서 사인하시고요. 아, 오늘은 발렌타인 데이를 주제로 또 음악 얘기를 나인 씨와 나눠봤습니다. 네. 나인 씨, 발렌타인 데이인데요. 네. 뭐 하실 건가요? 저 호두 깔 예정입니다. 아, 호두 따고 계실 열심히. 거군요. 그래요. 우리, 견과류도 많이 먹고요. 건강해져서 또 다음 주에 뵙시다. 네, 알겠습니다. 음악 얘기 더 하고 싶은데 이제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인사해주세요. 나인이었고요. 네. 오늘도 좋은 노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다음 네네.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나인 씨 보내드리면서 챗 베이커의 My Funny Valentine 듣겠습니다. My Funny Valentine Sweet comic Valentine, you make me smile with my heart. Your looks are laughable, unphotographable, yet you're my favorite work of art. Is your figure less than Greek? Is your mouth a little when you open it to speak? Are you smart? But don't change your hair for me. Not if you care for me. Stay, little Valentine. Stay. Each day is Valentine's Day. 푸른밤 문화선물 알려드릴게요. 3호선 버터플라이와 벨기에 스타 뮤지션 시오엔의 합동 공연에 초청합니다. 시오엔 3호선 버터플라이 콘서트 2월 22일 토요일 롯데카드홀에서 열리고요. 또 브라운 아이즈 소울의 서울 콘서트 땡크 유어 소울에 초대할게요. 2월 22일, 23일 이틀 동안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고요. 우리 가족들은 22일 토요일 오후 7시 공연에 모십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으로 이름 남겨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강희수님, 발렌타인데이라고 엄마가 오늘 아빠에게 초콜릿을 선물하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23년째인데 아직도 신혼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저도 얼른 결혼해서 부모님처럼 알콩달콩 하고 싶네요. 네, 가족이 정말 화목하군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어려울 때도 있는데 가족이 되다 보면 무뎌져서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께 이렇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화이트데이 때 과연 아버지가 어머니께 사탕을 주시는지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희수님 그때도 또 이야기 보내주세요. 9048님 저 지금 푸른밤 들으면서 운전면허 학과시험 공부 중이에요. 얼마 만에 해보는 공부인지 남들은 다 쉽다는 필기가 저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운전면허 저도 있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9048님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보시고요.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사실 운전면허 시험이라는 건 그만큼 좀 자세히 알고 있어야 위험한 일도 안 당하시니까요. 공부 착실히 하셔서 면허 따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은하님, 만삭 임산부인데요. 신랑이 해외 출장 간 지 두 달 반이 넘었습니다. 아기에게 태담을 많이 해줘야 한다는데 남편이 없어서 걱정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주파수 헤매다가 푸른밤을 발견했어요. 밤에 듣기 좋은 목소리네요. 종현 DJ 목소리로 열심히 태교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아기에게 들려주는 목소리. 그게 제 목소리가 되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태담이라고 하는군요. 아기에게 뱃속에 있는 아기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요. 제 목소리 많이 들려주시고요. 아가 이름이 뭘까 궁금하네. 원래 태명 이런 거 정하잖아요. 건강하라고 뭐 1등이 막 이렇게 뭐 그렇게 짓는 거 들은 것 같은데 나는 태명이 뭐였을까 궁금하네요. 저 가끔 예전에 막 어머니가 장난하시기로는 너 원래 이름이 치국이었다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고 치국이 그랬는데 성이 김씨여서 김치국이어서 안 했다 이렇게 막 장난을 하는 걸 들었는데 태명도 궁금해지네. 네, 이가영님 이번 토요일날 담임 선생님이 결혼식인데요. 반 친구들이랑 같이 축가 부르기로 했어요. 두 곡 할 예정인데 한 곡을 못 정했어요. 뭐 괜찮은 노래 없을까요? 보내주셨습니다. 축가요. 저는 예전에 존박씨 왜 그럴까 축가로 부른 적이 있는데요. 그 노래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사랑을 축복하기 정말 좋은 노래고요. 이런 이벤트 해보세요. 제가 왜 그럴까 축가로 부를 때요. 신랑분이 신부분에게 왜 그럴까가 나올 때마다 뽀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 나왔을 땐 한 번, 두 번째 나왔을 땐 두 번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면서 근데 맨 마지막에 노래 끝나고 제가 왜 그럴까로 애드립을 한 8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웃음을 주는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부럽다. 축가 부르면 진짜 부르는 사람도 너무 행복한데. 박혜경님, 성시경의 푸른밤부터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쩡 DJ 잘 듣고 있어요. 생각보다 잘하고 있으세요. 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준비 잘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네, 그러면요.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종현과 엑소의 첸이 부른 하루 먼저 듣고요. 3939님이 신청하신 이하의 1, 2, 3, 4 이어 듣겠습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줄 필요 없이 벗어나려 벗어나려 할수록 너에게 지배된 하루 Shubiru up, shubiru up, shubiru up, shubiru up, 제법 떠나가줘. I said a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종영과 엑소의 채니 부른 하루, 그리고 3939님의 신청곡이죠. 이하이의 1, 2, 3, 4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사연 더 볼게요. 9697님, 오늘 힘든 일이 있어서 집에서 혼자 맥주 한잔 했습니다. 조금 취하고 싶은 기분이었는데 취하진 않고 오히려 정신만 멀쩡해지고 있네요. 괜히 이런저런 생각들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고독시 클럽 덕분에 힐링했네요. 감사합니다. 힐링됐다니. 뭐 저희들의 역할이 그런 거겠죠. 지친 하루에 뭔가 힐링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은데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시간을 내주셨으니 저희도 좋은 곡들과 이야기로 힐링해드릴게요. 잘 될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김미경님, 종영군 심야 라디오를 하느라 힘들지 않아요? 벌써 열흘이 넘었다니 힘들기도 하지만 심야 라디오만의 매력도 있을 것 같은데 종현군이 느낀 심야 라디오의 매력은 뭔가요? 보내주셨습니다. 심야 라디오의 매력은요, 좀 더 여러분과 가까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생방송 할 때가 전 훨씬 좋고요. 이렇게 문자 소개하고 여러분들 이야기들 눈앞에서 바로바로 보고요. 그리고 음악 소개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밤이요, 사실 감성적인 시간이잖아요. 지금 12시부터 2시까지 사람이 되게 깨어있는 시간 중에 가장 감성적인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시간 동안 제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2678님, 지금은 피곤해도 힘들지만 나중에 라이브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DJ가 노래 불러주면 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될 때 꼭 해드릴게요. 저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요, 밤에. 네, 마치 전화기를 통해서 불러드리는 것처럼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환아의 Full Speed Ahead 듣고 올게요. 6214님의 신청곡이에요. 살건 인생 한 번뿐인데 한 컷 삶이 빛내 봐도 멋지게 가. 날마다 꿈을 펼쳐나가 걱정 마땅히 목표를 쳐다봐 좁혀 힘겹게 축 처진 어깨 그저 이렇게 큰 소리 쳐 hey. 움츠리고 백선 이루지 못해 눈 집을 생각만 즐기면 돼 의심 또 계산 따윈 볼 필요해 움직여 행동에 full speed ahead 저마다 꿈을 펼쳐나가 걱정 마땅히 목표를 쳐다봐 좁혀 힘겹게 축 처진 어깨 그저 이렇게 큰 소리 쳐 hey. 저마다 꿈을 펼쳐나가 걱정 마땅히 목표를 쳐다봐 좁혀 힘겹게 축 처진 어깨 그저 이렇게 큰 소리 쳐 hey. 저마다 꿈을 펼쳐나가 걱정 마땅히 목표를 쳐다봐 좁혀 힘겹게 축 처진 어깨 그저 이렇게 큰 소리 쳐 hey. 그저 이렇게 큰 소리 쳐 그저 이렇게 큰 소리 쳐 의심도 계산 따윈 볼 필요해 움직여 행동해 full speed ahead. 오늘 방백 검은 돛배, 이 문제 나의 무덤은 커야 한다 종소리는 적벽에 부딪혀 금이 간다 마른 어깨에 실려있는 마른 저녁 길에서 죽지 못한 도보 고행승은 아름답다 멈진하는 길에 떠있는 돛배 아지랭이라도 지나가는가 오늘도 사랑을 끝내지 못하고 돌아간다 나는 무덤이라도 큰 것으로 가져야지. 봄 언덕 종다리와 보리의 뿌리들이 흙을 곱게 만들고 저렇게 금간 종소리는 어디로가 쌓이는지 언제쯤 부서진 것인지 적벽은 붉구나. 나는 무덤이라도 커야 한다. 무덤 하나라도 검은 나를 힘껏 안아주어야 한다. 마른 봄 아침길 아 이슬 맞은 어린 진달래라도 미친 듯 씹으며 길 위에서 죽지 않을 도보 고행승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녁 적벽으로 걸어가는 종소리는 붉구나 너무나 붉구나 네, 목요일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하루만 더 버티시면 드디어 즐거운 주말이죠. 약속 이미 잡으셨나요?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아, 없으시다면 푸른 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전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Pass Me By 들려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공개된 따끈따끈한 신보고요. 박선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잘못됐을까 우린 왜 몰랐던 걸까 어쩌다 우리가 만나 이렇게도 서러워